미국은 도발적인 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 우리의 핵 내관을 건드리는 어리석은 노름을 걷어치워야 한다.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대변인 성명.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선군조선의 다발적이고 연발적인 핵무력 강화 조치에 기겁한 미국이 분별을 잃고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제재 소동을 더욱 미친 듯이 벌리고 있다. 트럼프 패들은 사상 처음으로 두 개의 핵항공모함 타격단을 동시에 조선 동해에 전개하고 괌도에 배비된 모든 B-1B 전략폭격기들을 투입하여 우리에 대한 핵선제 타격 훈련을 광란 쪽으로 감행한 데 이어 또다시 핵잠수함을 부산항에 들이밀었으며 지난 5월 30일에는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공격을 가상한 미사일 여격 시험까지 벌려놓았다. 또한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이 필요한 때이다. 모든 나라들이 대북 압박에 동참해야 한다고 떠들어대며 지난 1일 대조선 독자 제재 조치라는 것을 발표하고 3일에는 유엔의 거수기들을 동원하여 새로운 제재 결의를 조작하였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 권리와 생존권을 부정하고 난폭하게 침해하는 가장 극악무도한 적대 행위이며 폭발 전야의 조선반도 정세를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극히 무모하기 거지없는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다.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우리의 자의적 국방력 강화 조치들을 걸거두는 것은 철면피한 궤변이며 강권과 존행의 극치이다. 이번에 새로운 대조선 제재 결의를 조작한 미국을 비롯한 유엔안전보장리 사회의 상임리사국들은 이 행성을 몇 번이나 초토화하고 전 인류를 수십 번이나 멸살시키고도 남는 수천 개의 핵탄과 방대한 양의 전략공격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모자라 지금도 핵무기 현대화에 천문학적 액수의 자금을 쏟아부으며 때없이 버젓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유엔 무대에서 그것을 문제시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의 유일한 핵 전범국인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유독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자주권 행사에 대해서만 불란 산탄의 승냥이 때 마냥 도발이여 위협이여 야단법석하며 유엔의 간판까지 도용하여 제재 압박과 핵 위협 공갈에 더욱 광분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불법 무법의 야만적인 국제 깡패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미국과 그 졸개들이 날강도적인 망동으로 우리 앞길을 막아버리고 발광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악의 근원인 미국을 무자비한 핵선제 타격으로 완전히 초토화해버릴 정의의 핵보검을 최강으로 벼려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찬 진군을 더욱 촉진시킬 뿐이다.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제재 압박과 전쟁 도발 책동이 날로 엄중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 입장을 밝힌다. 1.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은 그 무엇으로서도 우리의 자주적인 핵 보유 권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국방력 강화는 매개 나라와 민족의 신성한 자주적 권리이며 주권국가라면 응당 첫자리에 놓아야 할 국사 중의 국사이다.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리의 자의적 억제력은 세기를 이어 지속되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전쟁 책동을 영원히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건고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강의력한 수단이다.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우리 공화국의 끊임없는 핵 위협과 공갈을 가해온 포악무도한 미국과의 미정류의 대결전을 통하여 핵을 가진 적은 핵으로 제압해야 하며 우리의 핵이야말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진리가 실천으로 증명되었다. 우리를 핵 보유해로 떠민 장본인인 미국이 오늘에 와서 완전 핵 폐기를 전제로 기만적인 대화를 떠들어대고 제재와 군사적 압박의 강도를 높인다고 하여 이미 자기의 손에 틀어진 핵을 내려놓을 우리가 아니다.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강요한 미국이 비상이 강화되는 주체조선의 핵억제력이 두려워 아무리 아부제기를 쳐도 이제는 행차디 나발이며 우리의 정의의 핵은 미국 땅을 통째로 섬겨바쳐도 맞바꿀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2.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광란적인 대조선 제재와 군사적 위협 서동으로 감히 우리를 놀려버리는 어리석은 망상을 버려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과 그 졸개들이 전대미문의 제재와 압박, 노골적인 핵전쟁 위협 공갈로 우리의 핵 보유를 가로막으려 하였지만 그것은 정반대로 우리의 핵무력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왔다. 하와이와 알라스카를 비롯한 미 본토를 사정권 안에 둔 우리 전략군의 각종 탄도로켓들이 연일 우레 같은 폭음과 멸적의 불기둥을 내뿜으며 대지를 박차고 만리대공으로 치솟고 있다. 지금 세계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고 우리 제도를 말살해보려고 발악해온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이 오히려 비상이 강화된 우리의 핵무력 앞에서 쩔쩔매는 가련한 몰골을 보면서 경탄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력자강의 무한대한 힘으로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켓 맹주국의 지위를 공고히 해나가는 우리의 정의로운 진군을 그 무슨 제재 압박이나 군사적 위협 따위로 지체시키거나 가로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망상은 없을 것이다. 핵 없는 나라, 힘이 약한 민족만을 골라 군사적으로 롱락하는 비겁한 미국식 호세와 강권은 천안무족의 핵병기를 억세게 틀어진 우리에게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조미 대결전의 최후 승리를 위해 벼리고 벼려온 자의적 핵억제력으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비열한 제재와 군사적 위협 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리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다. 3.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와 군사적 압박 노름이 지속될수록 그만큼 아메리카 제국의 비참한 종말의 시각이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 미국의 제재와 군사적 압박 도수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백악관이 상상할 수 없는 초강경 대응 조치로 우리에게 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압박과 고통을 미국에 줄 것이며 그 선물보 따리의 강도는 날이 갈수록 더더욱 강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전쟁에도 기꺼이 상대해 줄 것이며 만일 무분별한 경거망동으로 우리 공화국을 감히 건드린다면 아메리카 제국을 생존 불가능하게 초토화해 버릴 것이다. 미국 본토와 태평양 작전지대는 이미 우리 핵무력의 타격권 안에 들어있으며 고도로 정밀화되고 다종화된 우리의 강력한 핵무기 주체탄들이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지점에서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발사되어 침략의 본고지들을 모조리 박살낼 수 있게 격동상태에 있다. 미국이 지금처럼 계속 우리를 적대시하는 길로 나간다면 아메리카 제국의 비극적 종말의 시간표는 더욱 빨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비열하고 발악적인 도전을 끊임없는 핵무력 강화의 절대로 단호히 짓뭉개버리고 우리가 선택한 길로 끝까지 갈 것이며 세계를 이어오는 조미 대결전에 종지부를 찍고야 말 것이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총파산은 역사의 필연이며 조선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미국이 핵무기를 휘둘러 세계를 쥐락펴락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미국은 고통스럽더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제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한다. 미국은 어떤 상대와 마주섰는가를 똑바로 보아야 하며 도발적인 제재와 무모한 군사적 압박으로 우리의 만장약된 핵내관을 건드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고 무분별한 자멸적 망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주최 106, 2017년 6월 10일 평양.